않아도 하이라이트 그런 리더 파이도 믿고 싶은 걸 그런 걸 기다려 I'm waiting for you 않았단 말야 단둘이 밥 먹고 영화 볼래 생각만 해도 입꼬리는 올라가 잠이 안 온다면 전화할게 어디야 pick up the phone 아니라해도 그럴 리라 파이도 믿고 싶어도 속고 또 속아도 이제 만나고 싶어 어디야 넌 뭐 하냐고 묻고 싶어 난 I wanna know 기다리고 있을게 So